평양은 김정은 동지기 공고공화국 대통령,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이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 68돌세에 즈음하여 김정은 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